러브레터만의 코너인 리플 달아주세요의 주인공 김제동 씨 모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리플 네. 해주세요에 사연 남겨주신 분 사연 네. 소개하겠습니다. 역시 음악 부탁드립니다. 아, 음악만 듣고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늘 좀 감상해볼까요? 그러면 저희 조명을 확 꺼주시고 네. 저 피아노 쪽으로 탁 네. 한번 가능하다면 예. 결혼하셨나요? 자, 오늘은 김정숙님이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 29 된 처자랍니다. 아홉이란 숫자가 주는 느낌, 이제 곧 서른이라는 자꾸 조급한 생각이 듭니다. 서른이 된다는 것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어요. 답변 좀 해주세요. 29대 예. 딱 이맘때 네. 드는 고민이죠. 네. 네. 김제동 씨가 이번에 서른 됐잖아요. 네, 원래 딱 서른 됐습니다. 아, 그럼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겠네요, 지금 이 심정을. 서른이 된다는 거 어떤 느낌이냐? 네, 막상 그 서른이 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29대는 굉장히 두려웠는데 서른이 되고 나니까 이제 모든 걸 포기하게 되는 나이가 되고 세상을 관조하게 되고 제가 서른 되는 순간에 같이 계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콘서트 때. 예, 정말 그 이 프로그램의 음악 감독님이신 강승원 씨가 작사 작곡하신 서른즈음에란 노래를 아무도 동조를 안 하는데 자기 혼자 인생의 쓴 맛을 다 본 양 서른이 되면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노래를 청승맞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밑에서 좀 잔통을 깼는데 야 서른이 별거냐 임마. 그랬었죠 제가. 서른이 되니까 제가 제일 딱 바뀌는 건 뭐냐면 네. 이제 제 애인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님의 며느리를 찾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더라고요. 가족을 생각하게 되는. 네. 그렇게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하나 애인 네. 없는 거는 네. 마찬가지지만 네. 어쨌든. 똑같은 거지만 네. 조금 덜 비참해질 수 있다는 거죠. 저한테 애인이 없는 거랑 우리 엄마한테 며느리가 없는 거랑 다른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네. 자 어쨌든 뭐 네. 그 이 답변을 또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중에서 제가 첫 번째 리플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급기야 사랑하는 연인과 20대의 동반 자살을 예를 들어서 시도할 경우 다들 정말 아름답고 슬프구나 할 테지만 30대가 그런다면 참 사람 생각 없고 추잡스럽네 이렇게 보일 따름입니다. 왜냐면 30대에는 그만큼 책임질 일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네. 라고 네. 주셨습니다. 우습기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던져주는 30대는 이제 자기 혼자뿐만이 아니니까 네. 다른 사람도 생각해야 되니까 김선혜 씨라는 분이 달아주신 리플인데요. 네. 이런 기분이 아닐까요? 낯선 사람에게서 아줌마 소리를 들었을 때 등골 오싹한 기분 아주 묘할 거예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전 고2 때 아저씨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거하고 달라요. 네, 다르죠. 버터 3스푼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인데 지하철 버스의 좌석 중에서 자리 하나를 꼭 챙길 때가 된 거예요. 가방을 던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리를 이제 막 찾아서 다닌다는 거죠. 20대가 되면 잘 안 그러잖아요. 예. 가방을 던지는 것도 그냥 지하철에서 이게 자리 보일 때 이렇게 던져놓고 가는 게 괜찮은데 보통 보면 제일 웃기는 건 뭐냐면 버스가 딱 섰잖아요. 예. 뒷자리에 자리가 남아있고 창문이 열려있으면 타기 전에 거기다 가방을 던져놓고 있어요. 거기서 일단 앞문으로 안 가고 뒷문 쪽으로 가서 거기 가방을 던져놓고 천천히 들어가요 아주. 그래서 누가 앉아있으면 제 자리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서른이 되면. 아, 그럴 때가 된 거다, 서른 되면. 아, 서른이 되면. 야, 네. 꼭 이렇진 않은데.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 다른 분은 양산 김선민이란 분입니다. 네. 이것도 무슨 뜻일까? 서른 즈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네요. 스무 살 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즐거움이라면 서른 살 때는 해야 할 일을 하는 서글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마흔 살 때는 했던 일에 여유로움을 찾을 테니까요. 그리고 쉰 살 땐 떠나라. 아, 여기서 떠나라라는 의미는 네. 이제 좀 편히 인생을 남은 여생을 즐겨라. 그렇죠. 이런 일했으니까. 얘기 같아요. 네, 이분 아주 예, 진지하네요. 네. 좋습니다. 저도 딱 쉰 살이 되면 그 네. 그분처럼 함께 말하셨던 그분처럼 전 오토바이 큰 것 타고 이렇게 유럽 일주하는 게 꿈이고 그래요. 네. 다리가 닿겠나요? 아, 이건 뭐 둘 다 좋아하는 우리 김광석 씨 콘서트에 나왔던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기억나죠? 예. 네. 그 다리가 닿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 닿으면 어때요? 떠나면 되는 거지. 예. 좋은 거죠. 뭐. 통굽 신발도 입고 하니까. 뭐. 네. 정말 웃기겠죠. 제가 머리에 두건 같은 거 쓰고. 통굽 신발 여기 사슬하고 체인하고 막 들어가지고 에이 렛츠고 아무도 안 타고 막 혼자서 에이 이렇게 야. 그 뒤에 따라오면서 많이 된다고 죽냐? 이렇게 아니 근데 꼭 그렇게 한번 여행 가보고 싶어요. 윤도윤 씨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여행이란 한번. 거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또는 TV 보시는 분들 여행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여행 자유롭게 한번 다녀보고 싶은 생각은 다 있을 겁니다. 네, 그래요. 하나 더. 네, 여섯. 있죠. 전 이제 25인데 꼴에 꺾어진 50이라고 세상 걱정에 한숨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언니, 전 빨리 서른이 되고 싶어요. 불안정하기만 한 내 빡빡한 20대가 서른이 되면 여유로워질 것 같거든요. 제가 꿈꾸는 서른은 참으로 경이롭고 너그러워질 세계라고 생각해요. 빨리 서른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때 만나요 언니 이렇게. 하나 더 해주세요. 네. 일곱 번째 리플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보너스 리플들이죠. 지영아 돌아와라는 분이 아이디가 지영아 돌아와. 네. 어떤 의미일까? 지영 씨하고 헤어진 거죠 뭐. 남자 돌아와. 그럼요. 네. 질문이 되게 웃기네요. 그걸 알고 싶으면 님께서 직접 겪어보셔야죠. 예를 들어 첫 키스할 때 느낌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듣는 거랑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그럼요.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너스 리플 하나 더 있습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한번 리플을 달았어요. 당신 인생을 하루 24시간에 비유한다면 지금은 오전 11시 59분에서 12시로 넘어가는 때가 될 듯하네요.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정오가 지나면 뭘 할지를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야, 무슨 시 같아요. 그렇죠. 근데 꼭 이런 걸 삐딱하게 받아들이신 분 계시거든요. 그래요, 밑에 리플이 네. 작성자 엿장돌이라는 분이 네. 나는 24살인데 몇이요? 꼭 이런 분들이 계시죠. 몇이냐고? 그럼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그 위에 달아주신 분이 아주 그 겁에 질린 듯한 리플로 저 지금 오후 8시 32분인데요. 그러니까 독일 분들이 계세요. 이건 또 한번 재미고 또 그 서른이 주는 의미라는 것은 그런 건 같아요. 정말로 이 마지막 리플 사연처럼 인생의 전환점에서 한번 너무 아둥바둥 달려왔으니까 한번쯤 내가 살아온 세월과 예. 그리고 내가 살아갈 세월의 중간점에서 마라톤으로 치면 반환점에서 물을 이렇게 적시는 마라톤 선수의 마음처럼 예. 돌아온 길을 돌아볼 수도 있고 나아갈 길을 설계를 할 수도 있는 인생에서 정말 초석 같은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멋진 멘트로 또 마음을 네. 해주네요. 아니 뭐 하여튼 뭐 나이에 너무 신경 쓰고 살지 마세요. 그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많은데 뭐 자기 나이까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럼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